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February the 15th is woohoo, Mon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꿈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혹시 SMART, SMART라는 method 들어보셨나요? 자, Ooh, the SMART method. 가겠습니다. S. Specific. There's a much better chance of you achieving your goal if it's more specific.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더 성취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M. Measurable. Instead of saying, I want to lose weight, try this. I want to lose 5 kilograms. 네,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세요. 정량적으로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몸무게 빼는 대신에 그냥 5kg를 빼겠다, 3kg를 빼겠다처럼요. 그다음엔 A. Attainable. Every goal should be attainable. 맞습니다. 달성 가능해야지 허무맹랑한 목표는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one, R. Realistic. All goals should be realistic. 같은 뜻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T. Timely. Every goal should have a start and end date. 맞습니다. 모든 목표는 시작점과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를 정하셔야 되겠죠. 자, SMART, SMART 메소드로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라면서 자, 월요일에 Good Morning Pops 시작할 텐데요. We're gonna take away your Monday blues with this first song. Here comes Travis. The song's called Walking in the Sun. 네, 방금 듣고 오신 잔잔하지만 멋진 거군요. Yeah, it's a song called Walking in the Sun from Travis. 맞습니다. 이 태양빛 아래서 태양을 느끼면서 쭉 걷는 것과 여러분 이거 전치사만 바꾸면 완전 예, 여러분 새로운 슈퍼맨이 될 수도 있어요. Walking on the Sun. Ooh, walking on the Sun is a lot hotter than walking in the Sun. 맞습니다. 그래서 on the Sun이라고 하면 태양 표면에 가서 걷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번 잘 주의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Let's go to our official homepage. Yes, Jake, right here on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Kang In-su. 네, 자, 강인수 가족. 아빠의 추천으로 굿모닝 팝스와 함께하고 있는 학생 GMP입니다. 봄방학이 시작돼서 이전보다 여유있게 GMP 듣고 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쌤을 위해서 영어로도 사연 남겨봐요. 이렇게 하셨어요. Dear John teacher, hello, I am a student. I like to study, but I don't know how to speak English. Can you help me? Well, yes, we can help you, of course. There are several things you need to do. One, have a positive attitude. 맞습니다. Two, make GMP part of your daily habit.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positive attitude.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GMP와 함께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우리 강인수 가족 멋지게 계속해서 이렇게 영어로도 적어주셨는데 잘하셨어요. Oh, you know what, Jake? Also, I'm not a big fan of this word study. Study seems to be very negative and heavy to me. 맞습니다. I prefer to say practice. Practice or enjoy practicing. Yeah, there you go. 사연 남겨주신 강인수 가족 김내시라고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은요. 공식 홈페이지, find our official homepage and, you know, look for this tab. Sure, in the menu, you can see it. It says, join GMP now. 네, 다른 그런 게시판 아니고요. 함께 참여하자고 해서 join GMP now 게시판이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Absolutely.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요. Three different ways to listen to Good Morning Pops. Oh, really? Yeah. Number one, 네,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Mm-hmm. 네, 그 다음에 콩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Oh, yeah, yeah. Number three,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지난 회차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hree excellent choices. 네,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굿모닝 팝스로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지난해 차들도 꼭 이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GMP 예습 시간이죠. Okay, with this angel. Here she com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오늘의 굿모닝 팝스 1분 1초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세 가지 표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From the top. You need to be skillful. 넌 능숙해야 돼. You need to be skillful. I lost it somehow. 어쩌다 난 그걸 잃어버렸어요. I lost it somehow.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이자율이 2007년 이래로 가장 낮아.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본격적으로 JJ 쌤들과 함께 즐겁게 다시 만나보세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고맙습니다, 제이민. Thank you very much. Some excellent expressions coming our way very soon. 인기 영화 속 대사들을 즐겁게 다시 만나보는 시간, Screen English. Welcome back again to the GMP Movie Theater. As you know, our movie for this month is Ant-Man. 네, 이 올해 영화는요, 적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강력한 힘을 내는 슈퍼히어로, 바로 개미인간 Ant-Man이 되겠습니다. You know, Jake, it feels like I should say Superman, Batman, Ant-Man. Ant-Man 소리가 좀 달라요? Yeah. Yeah, so small. 네, 거기에 가장 슈퍼히어로는 그렇죠? 발렌티노 맨. 자, 그럼 오늘은요. Let's go to pages for today. Well, well, come on, GMPers. You can join us. Today's movie episode is in our GMP books on pages 124, 125. 맞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은, wow. That person, he's in that suit. Yeah, we know the process here. If he puts on the suit, then he's able to change his size and go back and forth.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입는 순간 소리가 그렇죠. 예, 쫙 내가 자기가 이제 생각만 해도 딱딱딱 적어졌다 커졌다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That's interesting. The suit does react to his thinking. It's not like he's pushing a button.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냥 척척척 움직이는 거죠. Yeah. 자,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은 feel free to take a look at that. I'm gonna sum it up for you. What is the story for today? 자, Scott이 Ant-Man이 되어달라는 Hank Pym 박사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Ant-Man이 되기 위한 특별한 수트를 입고 자유자재로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훈련을 시작하죠.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Hank 박사가 Scott에게 말하는 목소리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You need to be skillful, agile, and above all, you need to be fast. You should be able to shrink and grow on a dime.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Now dive through the keyhole, Scott. 네, what did you catch? Something about fast. 네, fast 저도 들렸고요. Yeah. 그 다음에 아까 제이민스가 줬던 skillful. Oh, skillful, fast. Also, it's something about, he mentioned two words that are the opposite. Uh-huh. Shrink. Grow. 예, 줄어드는 것과 그 다음에 grow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the keyhole 해서 열쇠 구멍이란 단어도 들렸어요. Interesting. 좋습니다.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장면으로 연결될지 그림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잡아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우리말로 먼저 해드릴게요. 헨크 박사가 얘기하죠. 이 자넨 아주 능숙하고 민첩해야 해. 이 무엇보다도 아주 재빨라야 하지. 이 곧바로 줄어들고 커질 수 있도록 말이야. 이 항상 필요에 따라 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 이젠 열쇠 구멍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통과해 보도록 하게. 자, 이제 장면 다 떠오르셨죠? 다시 한번 들을 텐데 얼마나 이게 영어로 연결돼서 들릴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You need to be skillful, agile, and above all, you need to be fast. You should be able to shrink and grow on a dime.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Now dive through the keyhole, Scott. 네, 좋습니다. 자, 자네는 아주 능숙하고 민첩해야 해라고 할 때요. 뭐뭐 할 필요성이 있다. Mm-hmm. Well, yeah, before we do that, realize he's making a list of requirements. Mm-hmm. That's why he uses this expression, you need. 맞습니다. N-E-E-D. 그 다음에 뒤에 동작을 동반하려면 you need to go, you need to come over here, you need to swim, you need to study처럼 뒤에 to 다음엔 동사 와야 되겠죠? Yeah, you need to be.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가득 찬. Good word. Skillful. 숙련된 혹은 능숙한이란 뜻이죠. S-K-I-L-L 다음에 가득한이란 뜻의 F-U-L 쓰시면 되겠어요. This is interesting because a lot of people say, oh, what are your skills? Mm-hmm. Well, I'm able to use foreign languages and I know how to use a computer. But this is a good word to remember. Skillful, S-K-I-L-L-F-U-L. 자, 다른 말로 하나 더 해볼까요? 에, 날렵한. Ooh, agile. 네. A-G-I-L-E에서요. Agile 하면은 바로 날렵한, 민첩한이란 뜻입니다. Yeah, now this is not fragile. Fragile is easily broken. 예. Agile means able to move very well. 예, 생각해보니까 앞에다가 FR만 붙이면 Really different. 예, 깨지기 쉬운 해서 여러분 그 뭘까요? 유리 제품이나 깨지기 쉬운 제품의 박스 바깥쪽에 이렇게 칵테일 잔이 깨진 표시 있고 거기에 fragile 붙어 있거든요. Yeah. 아니면 fragile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agile이에요. You need to be skillful, agile.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and above all. 예, 빨라야 돼. You need to be fast. 반복되고 있죠? 한번 put them together. You need to be skillful, agile, and above all, you need to be fast. Sound effect. There you go. 그죠? 삐빕. 예전에 roadrunner라고 그죠? Mm-hmm.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줄어들고 커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얘기니까 일종의 뉘앙스, 뉘앙스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Should. You should be able to. 그렇죠. 줄어들다. Shrink. 예, 그래서 S-H-R-I-N-K. 그 다음엔 다시 늘어나다. And grow. 예, 근데 금방이 뭐예요? Ooh, interesting expression. Think of this. Instantly. 맞습니다. Instantly. Instantly or immediately. Now, this is interesting. On a dime. 맞습니다. 우리가 동전 중에 10센트짜리가 있잖아요. Well, the reason we say this because a coin, a dime is very small. If you make a mistake, you go off of the dime. 그러니까요. So you must be perfect and remain on the dime, which means instantly, immediately, perfectly. 네, 그래서 뭔가 빨리 그다음에 완벽하게 뭐 이런 식으로 on a dime 하면은 바로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다시 크기를 바로 조정해야 돼 이런 얘기죠. Yeah, you can even there's a little bit of body language. You can hear the actor. He snaps his fingers. Mm-hmm. He says, "You should be able to shrink and grow on a dime." 네,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그래서 항상 필요에 따라서 너의 필요에 그 그렇죠? 예, 너의 사이즈가 항상 맞출 수 있도록.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네, 재밌는 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suit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맞추다는 뜻이죠. Yeah. Something will suit. 네.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그러면서 이제는 now you are on your mission, right? Mm-hmm. What mission is that? Oh. 바로 열쇠 구멍을 통과하는 거잖아. 이렇게 메뛰어가면서 작아졌다 다시 커지는 거니까. Well, now this is something you won't hear every day. Now dive through the keyhole. 아니 뭐 dive야 많이 쓰이죠, 그죠? Dive into the water, 그죠? 아니면 yeah. jump into the water 쓰이지만 여기선 dive through 통해서 하는 건데 the keyhole이에요. Yeah, interesting. Dive through the keyhole. 그러니까 가다가 다이빙을 해서 열쇠 구멍을 지나가서 다시 커지는 거죠. Right. 자 이번에는요, your practice time. 내용은 아셨으니까 close your book. 뭐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열쇠 구멍 떠오르고 몸이 커졌다 줄어든다도 떠오르고 보시고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자넨 아주 능숙하고 민첩해야 돼. 그래서 need to be. You need to be skillful. 그 다음엔 agile. 네. 무엇보다도 아주 재빨라야 하지. 그래서 무엇보다도는 above all이고요. 재빠른 거는 뭐 quick이나 아니면 fast 쓰시면 되겠습니다. And above all, you need to be fast. 네. 다들 잘 미리미리 해보고 계시죠. 그리고 곧바로 줄어들고 커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shrink and grow. You should be able to shrink and grow on a dime.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딱딱 맞출 수 있도록 핵심은 suit라는 동사예요.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물론 사이즈가 3인칭이기 때문에 suit에 S가 붙은 거죠. Mm-hmm. 자, 이제 열쇠 구멍으로 뛰어들어서 통과해 보게! 실제로 앤트맨처럼 떠올려 보시면서 dive through. Now dive through the keyhole, Scott. 네. 이때 어감은 이거예요. through는 통과해서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과 쭉 한다 이런 느낌이고 in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dive in 그다음에 가 들어가는 동작이 강조되면 dive into. You know, I did use this expression at my home because I was trying to teach my dog some tricks. Uh-huh. And I had a ring, a hoop. Oh. And I told my dog, "Hades, dive through the hoop." He turned around and walked away. Not through. Yeah. Around. He just said, "I'm too old for that." So that means he needs to be skillful.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아, 맞습니다. 이게 또 속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개한테 새로운 트릭을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습관 바꾸기 힘들다. Maybe. 자, 그런 점에서는요. 예, need to be 하지 마시고 need to be. You need to be. You need to be skillful. 예, need be처럼 들리니까 실제 이렇게 들리는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 up. You need to be skillful, agile, and above all, you need to be fast. You should be able to shrink and grow on a dime.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Now dive through the keyhole, Scott. 네, 오늘의 key expression. You need to be skillful. 네, 세 번 확인.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네, 그래서 빨리 가니까 You need to be. You need to be skillful. Yeah, you need to be skillful. 그 다음에 다른 말이 agile 이 단어가 나와서 이제 거기 올라가는 rising intonation이 된 건데요. Yeah. 포인트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감을 담당하는 부분은 need to예요, need to. 그 다음에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Be skillful. Sure, you can make a long list. You need to be skillful, positive-minded, diligent, happy, many things. 네, like John Valentine. Oh, yeah.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먼저 존쌤 갑니다. You need to be skillful. Your turn. 자, 여러분 뒤부터 한번 해보세요. 능숙한 skillful. Be skillful. Need to be skillful.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One more time. You need to be skillful. 다시 한 번. You need to be skillful. One, but no, I'm not skillful. Come on, you need to be skillful that way, all right? All right, you need to be skillful. Thank you. 세 번 더 확인.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다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Yes,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한 가지 표현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skillful 했으니까 이 부분을 skilled로 한번 바꿔볼까요? Yes, we said you need to be skillful. How about this? You have to have, I like that expression, have to have. You have to have skills. 네, 그런 기술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have to가 더 강력한 느낌이죠. You have to have skills.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Oh yeah, finely honed skills are necessary. 정해진 표현입니다. Finely 해서 finely는 아주 정교하게, 그 다음에 honed, H-O-N-E가 우리가 보통 연마하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해진 표현으로 아주 잘 연마된 기술이라고 할 때 finely honed skills라고 하죠. Yes, finely honed skills are necessary. 그렇죠. Something is necessary. 여기서는 skilled니까 skills are necessary. Sure.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살짝 더듬어도 여러분 우리말 계속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Let's go and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now. Be skillful, agile, and above all, you need to be fast. You should be able to shrink and grow on a dime. So your size always suits your needs. Now dive through the keyhole, Scott.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장면이 이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How about something from feeling? Love it when you call. 네. 굿모닝 팝스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리고요. 자, KBS EFM의 굿모닝 팝스는 뮤직 앱이죠. 비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추억 속의 팝송 가사를 찬찬히 음미해보는 시간, Pops English. 자, 오늘부터 이틀간 함께할 노래는요, 바로 Roxette의 It Must Have Been Love,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라는 곡입니다. That's right. Now Roxette, they are a Swedish two-person pop band. This song, It Must Have Been Love, was released back in 1987. 네, 1987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Roxette는 R-O-X-E-T-T-E고요. 스웨덴 출신의 2인조 팝밴드예요. I've always thought the name Roxette was a very good choice for them. It implies a lot of energy and power, doesn't it? 그러니까요. Roxette. 특히 저 락앤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sure. 들면 뭐 Roxette 이렇게 한다고 mellow. Yeah, it's not like ABBA. ABBA seems to be very mellow and tender, but 네. Roxette is good and strong.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on what page? Well, the lyrics for today are right here, page 126. 126페이지 들려주세요. It must have been. 가사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Again, page 126. These are the lyrics. It must have been love. 네, it must have been love.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예전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가 바로 must have 그다음에 동사 쓰시면 되는 거예요. 동작을. You know, when I see this type of expression, my feelings are it's an answer to a question uh-huh. such as why or what happened or what's 네. the reason for something.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뭐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It must have been love. 하지만 다 끝났다니까. But it's over now. 네, 그다음에 뭐라 해요? It must have been good. 네, 좋은 멋진 사랑이었지만. But I lost it somehow. 어쩌다가 somehow I lost it.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지. Again, it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그다음에는요? From the moment we touched. 네, 어떤 시작부터 순간부터가 네, 바로 the moment 그다음에 뒤에 어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 누가 뭐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에, 서로를 터치했다는 얘기니까 느꼈던 순간부터란 얘기죠. From the moment we touched till the time had run out. 네, 언제까지예요? 시간이 다 run out. 끝나는 게 다 run out이에요. 달려나가다는 뜻도 있지만 예를 들면 for example, time runs out 아니면 뭐 the contract runs out. Yeah, really does indicate the ending.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다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울 거. expire 써주셔도 돼요. 물론. 근데 그보다 쉬운 단어가 구어체에서는 Okay, it'll run out in 2 months. 두 달 후에 계약이 만료될 거야 라고 할 때도 run out 쓰거든요. That's right. 네. 다시 한 번. It lost, I lost it. I lost it somehow. Yeah, you just lost it. Yeah. I lost, I don't know where it went. I lost it somehow.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쩌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요거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It must have been. 여러분 책의 127페이지에 보시면 두 명의 이 왼쪽이 여자 같고요. 오른쪽은 그죠? Looks like Keanu Reeves. A little bit. 네, Keanu Reeves가 잠깐 변신해서 노래 불렀나 봐요. Maybe. 자, Roxette은 1989년에 발표된 The Look 이 커다랗게 히트하면서 널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Yeah, now that song, The Look, topped the U.S. singles chart back in 1989, becoming their first U.S. number one success, and it scored number seven on the U.K. singles chart. Wow. The song also topped the charts in 24 other countries. 와, 24개 국가에서 이렇게 또 1등을 했는데요. You remember that song? You've got the look. 네, 맞습니다. 유명하죠. Mm-hmm. 그 곡 이외에도 또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It Must Have Been Love, 사랑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곡이 처음 발표된 건 1987년이지만 3년 뒤에 예, 한 영화에 수록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That's right. It was actually 1990. This song appeared in the movie Pretty Women, a Pretty Woman. 네, starring Julia Roberts. Yes, that's right. And Richard Gere. Yeah, yeah. 예, 그래서 Richard Gere하고 Julia Roberts가 1990년에 이 영화가 딱 나온데 그 나중에 이제 느끼는 거죠.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 장면에 바로 이 노래가 쫙 깔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기억하게 됐는데요. Sure. 자, 이제 가사도 아시고 노래도 들어봤으니까 Before we sing together, let's go over it with John for the last time. It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It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From the moment we touched till the time had run out. 네, 자, 8줄입니다. 그래서 4줄씩 묶어 갈게요. 제가 선창,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Okay, sing together. It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여러분. It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It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From the moment we touched till the time had run out. 여러분.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From the moment we touched, till the time had run out.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노래까지 즐겨보고 따라 불러봤습니다. 오늘의 key expression, one more time. I lost it somehow. 어쩌다가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고요. I lost it. 이게 다른 뜻으로는요. 그냥 내가 그러다 보니까 화를 냈지. Oh, yeah. 예, 이런 뜻으로도 I got really angry. Oh, no. I lost it somehow. 이런 뜻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Don't lose it. Yeah. 자,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The band, of course, is Roxette. The name of the song, It Must Have Been Love. Setasu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최주봉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하는데 아이 여보시오? 아이 여기는 GMP 세탁소구먼이요. 아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ello, 주봉. 아유, 산신령님이세요? 아이, 웬일이세요?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Well, I want to get some advice from you. Actually, I would like to save money. 워메? 아이, 웬일이세요? 그렇게 저축하라고 추천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아유, 잘 생각하셨시오? Well, yes, I want to open an account. Could you come with me? I know nothing about bank accounts. 아유, 통장 만들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이자율이 2007년 이래로 가장 낮다는 거예요. Oh, really? Then I should wait until the rates increase again. 에이, 이자율이 언제 높아질 줄 알고 기다린대요. 아이, 쇳불도 당김에 빨랐다고? 지금 당장 시작해요. No, that's okay. I'll do it later. 아이,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그냥 저축하세요. Sorry, I'll call you again. 아니 이게 무엇이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신겨? 아유 이런 안 되겠구먼. 산신령님의 미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하겠구먼. 당장 연못으로 출동해야지.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별 표현 나왔죠? 이자율이 2007년 이래로 가장 낮아. 이게 외국 뉴스나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가 제일 낮다, 뭐 실업률이 제일 낮다, 뭐 제일 높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가장 낮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자가 영어로 생각보다 되게 아는 단어예요. That's right. Interest, I-N-T-E-R-E-S-T. 네. The interest rates. 네, 그래서 우리가 interest가 흥미, 관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익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 단체를 interest group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interest가 이자란 뜻입니다. That's right. And the word rates, as you mentioned, Jake, implies a number, but it's a changeable number.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The interest rates. 가장 낮으니까 뭐예요? Are the lowest. 언제 이래로? Since 그렇죠? 2007. 네,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그 문 앞에 써 있잖아요. 이 레스토랑이 언제부터 오픈했습니다 할 때 since 1959. Right.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들어가기 전에 let's put them together. 이자율이 2007년 이래로 가장 낮아요.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네, 뭐가 가장 낮은지 8번 혼자 연습하세요. 이러면 또 힘드니까 같이 도와드릴게요. On what page? Please join us now on page 128. 128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첫 번째 건 금방 나왔죠. 2007년 이래로 이자율이 가장 낮다라고 했어요. The lowest since 2007.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네, 그 다음에 한번 바라보면서, 이러기를 바라보면서 만들어본 문장이 있죠. 자, 실업률이 20년 만에 가장 낮아라고 해서 the jobless rate. The jobless rate is the lowest in 20 years. 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세 번째, 그 비용이 10년 전 이래로 최저치야. 그래서 the cost. The cost is the lowest since 10 years ago. 예, 아침에는 출석이 바닥이야. 이렇게 바닥이란 말로 적절한 번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ttendance. Attendance is the lowest in the morning. 네,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내 저축 금액이 바닥이야. My savings. My savings are at the lowest since I started dating. 네, 그래서 저점에 왔다라고 해서 S를 하나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범죄율이 10년 만에 최저치야. 이것도 역시 한번 바라보면서. The crime rate. The crime rate is the lowest in a decade. D-E-C-A-D-E. Decade 하면 10년이란 뜻이죠. Yeah, the crime rate is the lowest in a decade. 네. 내가 혈압이, 내 혈압이 약을 먹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아. 그래서 blood pressure. Oh yes, my blood pressure is the lowest since I started on meds. 맞습니다. 약 먹기 전에 평소에 음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기운의 정도가 가장 바닥이지 라고 해서요. 바로 energy levels. Yes, energy levels are the lowest in early mornings. 좋습니다. In early mornings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침들이란 뜻으로 복수형들을 쓴 거고요. 1번, 6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Something is the lowest. Since 언제? Something is the lowest. Okay, the first one, the interest rates.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Next one, number six, something in a decade. The crime rate is the lowest in a decade. 10년 만에. The crime rate is the lowest in a decade. Next one, last one, number eight, energy levels. Energy levels are the lowest in early mornings. Energy levels are the lowest in early mornings.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Now you see three photos, use them as hints. That's right. Please join us on page 129. In the first photo, we can see a man is struggling with a graph. 그쵸. Yeah, he's trying to, you know, put it back up. Trying to, yeah. 예, 다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이자율이 2007년 이래로 바닥이야. 요거 영어로 도전.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That doesn't inspire saving.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That doesn't inspire saving. 네, 정답은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딩동댕에서 빈칸 부분은 뭐예요? Are the lowest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since 2007까지. Yes,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어? 그래서는 저축을 독려하지 못하겠네. Oh, that doesn't inspire saving. 네, inspire something 하면 뭐뭐에 영감을 주는 거니까 독려하다라는 얘기죠. Promote, inspire, excite 다 같은 뜻입니다. That doesn't inspire saving. A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we can see a calculator. 네,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내 저축 금액이 바닥이야. 영어로 도전. My savings are at the lowest since I started dating. Marriage will wipe you out. My savings are at the lowest since I started dating. Marriage will wipe you out. 네, 정답은 My savings are at the lowest since I started dating. 딩동댕. 내가 데이트를 시작한 이래로 해서 since 앞부분을 이번에는 빈칸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면 탈탈 털릴 거야. Oh, marriage will wipe you out. 네, wipe가 WIP가 뭔가 이렇게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wipe you out이니까 완전 털털 다 털어낼 거야. 자, the last photo. In the third and final, oh, it appears someone is very energetic and running along a beach. Wow, what is that? I think she's holding. She jumped out of bed and took her sheets with her. 그렇죠. 침대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 yeah. 그런 느낌인데 멋집니다. High jumps, I guess. 자, 이른 새벽에는 기운의 정도가 가장 바닥이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영어로 도전. Energy levels are the lowest in early mornings. We need to get revved up. Energy levels are the lowest in early mornings. We need to get revved up. 정답은? Energy levels are the lowest in early mornings. 맞습니다. Energy levels니까 에너지의 그런 기운의 정도가 바로 are the lowest. EST까지 다 붙이셨나요? 다시 한번. Energy levels are the lowest in early mornings. 그랬더니 이제 반응은 왜 사진이 그런 사진일까요? 바로 뒷부분이죠. 활기를 되찾아야 돼. Yeah, we need to get revved up. 여러분, REV가 뭔지 아세요? REV? 자동차 시동을 딱 하면 vroom, vroom, vroom. Revving up이 바로 엔진의 RPM을 올리는 거예요. Yeah, revolutions per minute actually. So rev is to increase the speed. 맞습니다. We need to get revved up. R-E-V-V-E-D 띄고 UP 쓰시면 get revved up. 그러면은 아주 기운을 왕왕 내는 거죠. Yeah. 자,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 존쌤이 재미있게 정리해 주십니다. Which is John's Magical Recap. 아, well, it's true. Saving money is a difficult skill. Everybody needs to save money for the future. But to save money, you need to be skillful. I used to save money when I was younger, but I don't know. I lost it somehow. And actually, these days, I don't want to save anymore. Well,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So no more saving. Forget it. I give up. Okay, stay with John. Then you will get free lunches Woo-hoo! And... breakfast party party yeah just hey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means become smaller. 네. 자, 에스르시카는 이 단어는 뭘까? 옛날에 요거 비슷한 그 제목에 요거 Honey, I'm drunk to kiss.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Become smaller. 네, 에스를 시작하는 이 단어. 네. 자, 문제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굿모닝 팝스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영화 우리말 제목은 아이들이 줄었어요. 라는 영화였어요. 네, 한 시간 동안 매운 내용 모아서 총정리하는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넌 능숙해야만 해 라고 해서 뭔말 필요성이 있다. Need to, 빨리 하면 need to. You need to be skillful. 네, need to be skillful. 이렇게 들리는지 세 번 확인.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You need to be skillful and agile 하면서 나오는 거죠. Right. 자, 그래서 됐고요.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어쩌다 난 그걸 잃어버렸어요. I lost it somehow. 그렇죠. I lost my love somehow. 자, who's gonna sing for us? They are Roxette. It must have been. Kiss English 기억나세요? 뭐가 가장 낮다라고 할 때는요? The lowest. 네, 이자율이 2007년 이래로 가장 낮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은요? Yes,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자, 다시 한번. The interest rates are the lowest since 2007. Good morning, Pops.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어, 멋진 가수죠. 특이한 헤어스타일로 주목을 끄는 가수이기도 한데. Yeah, she is the famous Sinead O'Connor. The name of the song is Nothing Compares to You. 아무것도 여러분과 비교할 것이 오늘 없을 정도로 예, 후회 없는 그래서 보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쌤. 나니 근찰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Bye!